해가 지는 그곳으로 왜 길을 따라 무거워진 발길은 재촉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 가끔씩은 두렵기도 했지 저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떠났던 길 혹시 너무 재촉해